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조국 보이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룡출 작사 리민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39 1950년에 창작된 존시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의 성스러운 싸움에 똘추나선 인민군 용사들의 전투적 기백과 필승의 신념 불타는 조국애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의 영적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논리 풀려보지면서 원수 경멸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근위부대 자랑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솔태성 작사 작곡인 가요 근위부대 자랑가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를 타승한 자랑찬 승리의 전통, 전승의 이육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흔들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를 받들어 족들을 존력케 한 근위 부대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지향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훌륭한 가사 형상으로 그려보인 노래는 전승의 역사를 더없는 긍지로 안고 사는 자랑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 세계를 진취적이고 활달하며 기백이 넘친 행진곡적인 선율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상 반복성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 선율은 4번의 4박자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진취적이고 졸도 있는 군가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세계를 돌려오는 신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근위 부대들에 대한 끝없는 긍지의 감정을 안겨주면서 선군조선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천만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조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과 제재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위길발의 정세 속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창작 보급된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당에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천백배의 용기와 기백을 안겨주는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힘있게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